예, 모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에 잘 다녀왔고요. 제가 4년 차 음력서를 서울에서 못 보냅니다. 매해 이렇게 주일 출석이 주일 학교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 매해 두 번씩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냥 광고 두번 내면 인원이 차고, 또 가지 않는 분들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기에 주님의 어떤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요. 진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해 보겠지만, 시작한 이유는 체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는 그 목적이 보다, 걷다, 느끼다, 울다, 준비하다. 이 다섯 가지 단어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보다 대륙을 보면서 서무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면 느끼지 못하는 묘한 대륙관념이 있습니다. 블라드보스톡을 보고 하발을 보면서, 그리고 대륙횡단 열차를 한 14시간씩 타고 가면 체감이 돼요. 대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라는 게제 마음이거든요. 걷다. 민족의 아픔을 밟아보는 겁니다. 고려인들의 역사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과거를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려인들이 어떤 한 맺힌 역사가 있는지를 가보면 직감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한을 주셨고, 동방의 자그마한 민족이 약소민족으로 이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됐냐.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 어떤 것인지, 민족관을 회복함에 있어서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시간을 걸어보는 거예요. 느끼다. 탈북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이 있다 보니까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되면 또 사역을 하면서 연결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 현재 평양에서 어떤 마음들인지, 어떤 어려움들인지, 그분들이 우리가 밥한 끼를 먹어서 소비할 수 있는 그 돈을 벌려고 러시아에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울다.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예요. 외로운 선교사역지에서 자식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으로 하여금, 뭐 많은 팀들이 가죠. 그렇지만 탈북 집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다른 팀하고는 달리 저희한테는 가족 개념이 있어요. 새날 가서 세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참 많은 위로가 돼요. 보다, 걷다, 느끼다, 울다, 이걸 통해 가지고 준비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집중하지만, 통일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이런 물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면 뭐할 건데? 왜 져야 되는데? 당위적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가기 어려워하는 이 사역지들의 북한 출신 사명자들이 움직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청년들, 남북 공동체가 같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면 우리가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대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시작이 너무 숙연했네요. 예, 그럼 조금 몸 푸시고 질문 하나 할게요. 2017년 사랑의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담대할지어다. 나 10분 동안 설교하고 끝내야 돼. 빨리 시간 끌지 말자고요. 사랑의 교회 표 오늘 제가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앞에서 자꾸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앉더라고요. 뒤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역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땡. 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명사역이죠. 12월 29일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동안 수고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우리 내년에는 멋있게 생명 목회 합시다. 생명이에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2017년 우리 북사선 가야 될 방향을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2017년 북사선 사역 기획 방향이라고 할 때 거기다 인용을 하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박아놨습니다. 복음적 전문성에 의한 생명사역. 생명사역. 여러분 사역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하는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역,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한다. 그럼 사람인 거예요. 지정의 인격체를 가진 생명체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역을 사람이 감당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역, 사람, 사명, 그 사명에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명은 왕이 신하에게 주어주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명정권 대사란 말을 좋아하는데 대사에게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다시 사역, 사람, 사명, 사심. 사심이 없어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바울이 자유가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게 생명사역인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될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우리가 러시아를 매해 가는데 그 울리카 교회에 정철 집사님이랑 탈북 집사님이 계신데 아 저만큼 꼴통이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4년 동안 보는데 매해 변화되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는 진짜 눈에 살기가 있고 돼지 소만한 돼지를 10분 만에 그냥 단돌에 치워요.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유철 선교사님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지금은 인정하고 지금은 같이 정말 이분이 이제 일할 일이 날이 얼마 없는데 내가 이분 그만둘 때까지 팔다리가 되겠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 첫째 울리카 마을에 매해 연어철에 한 2만 불씩 볼 수 있답니다. 9월, 10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어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연어잡이를 안 해요. 가서 연어잡이를 하게 되면 사역금이, 자금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안 해요. 둘째, 정철 집사님한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맡기면서 돈을 정말 쪼잔하게 주는 것 같아요. 딱딱 그 기름값 10만 원 들어가야 된다면 딱 10만 원 혹은 9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 돈을 가지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근데 정철 집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 하니까, 기름값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짜증날 것 같은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보게 되면 인정한다. 사심이 없어요. 관심은 복음이에요. 바울의 마음과 선교사님의 마음이 일치하더라고요. 참 성격이 엄청 괴로워요. 제가 그냥 전화 열 번 하게 되면 세 번은 싸워요.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눈밭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험한 여정 가운데, 얼마 전에 하강미 목사님은 가서 그곳으로 가다가 눈에 차가 박혀가지고 끝내 목각 돌아왔거든요. 생명의 위험을 안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 수심 20m 되는 그 물 위로.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명에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명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뭐로?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 근거로 하면 철학에서 이유라는 동의어로도 사용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토대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낮아지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우리가 다 여기에 가정주부, 대학생, 직장인,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아니면 각 영역을 향한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울이 1장 1절에 했었던 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적, 복음이 기반이 되는, 복음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살릴 사람. 그래서 복음적 전문성. 우리 북사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통일 때문입니다. 이 통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으로 탈북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자. 요 교훈을 어제 졸업한 반석학교 학생들에게 교훈으로 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본인의 집 가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마음이 넓은 덕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가 되라. 건강해야 되고, 이 건강에 지혜가 따라야 되고, 이 지혜는 넓은 마음으로 커버가 돼야 되고, 이 넓은 마음 아무리 써도 안 된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셔야 된다. 복음적 전문성.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야 될 것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내 마음이 여러분과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땅이 아닙니다. 우리 북사선 식구들 사이에서 보자.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봤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NK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영안과 시각이 확보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전에 찾아갈 수 있는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 전화하게 되면 잘 안 받아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걷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에 주님의 기름 부심, 영적, 물적, 인권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느끼십시오. 지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일 직장 출근하게 되면 풀어야 될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느끼세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정을 통해서 북한 땅 지하교 성도들의 몸부림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의 아픔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병원비를 낼 고민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에 못 가고 병을 키우고 있는 탈북민들의 서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앞길이 어떨지 새까만 암흑 속에서 저녁에 벽에 잎을 적시는 어려운 지체들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십니다. 그걸 느끼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느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울자. 우는 자 함께 울라. 이것 이상 약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면 배워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한숨 쉬면 한숨 세주고 눈물 흘리면 내 허벅지 꼬집어서라도 울어주는 이 타이밍에 웃으면 안 되는데 보자 걷자 느끼자 울자 그래서 뭘요? 준비하자. 됐네요. 설교 끝내도 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사역, 사람, 사명, 사심이 없어야 된다. 보자, 걷자, 느끼자, 울자, 준비하자. 복음적 전문성에 근거한 생명사역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